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설 경축에서 우망무용시 아리랑이 전하는 이야기 공연이 9일 평양의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. 김용남 동지, 황병서 동지, 최룡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, 당 무력기관, 근로단체, 성중앙기관, 평양시 안의 일꾼들 공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 경축 제1번 조선인 축하단과 사회주의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, 반제민족 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,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부부, 무관 부부들, 외국 손님들이 여기에 초대되었습니다.